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대인 용지를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시고 그저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옵시며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체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제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제를 통하여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교제가 되도록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저거부지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훈령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응하시는 복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제 내가 받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무욕해하며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음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므로 그 사역을 통해서 놀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며 많은 분들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나 BBS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속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맞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자들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7월 16일부터 14일, 8월 14일까지 이래 여름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좋은 학생, 많은 학생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믿음의 아름다운 조문을, 좋은 소문이 되어서 주의 교회가 흥합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체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시름 중에 있는 자들이십니다. 주여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혼동의 소리로 안찰하셔서 그 모든 아픈 분들을 깨끗이 치유하고 낫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의 몸된계를 아름답게 숨기며 주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주, 이운민경 육사님 또한 우리 김지수 권사님 이렇게 허리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변장로님 이렇게 또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종의 영상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해 하셔서 건강 주셔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주셔야 생업을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종에게 강건게 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울음당한 모든 성도들 그 모든 형편과 자정을 따라서 때를 따라 넘는 은혜로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귀한 말씀, 은혜 말씀 전개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하실까요? 제가 저도 말씀을 증거한 목사로 참 부러운 것이 목소리가 내보다 더 좋아요. 아, 목소리가 아주 막 까랑까랑하게 아주 막 마음이 탁탁 박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수님이라든지 그런지 이게 사실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 참 난해하거든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얼마나 설명을 잘하시는지 놀리시죠.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참 귀한 말씀. 오늘 참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지체가 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앞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편의 설교로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 귀한 목사님을 소개하시는 분이 자기의 집사님. 좋은 목사님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22년 목회하면서 주일 강단을 거의 비운 적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저 목사 설교하면 지겨웠을 거예요. 저는 이 지역에 어떤 좋은 목사님만 오셨다 하면 제가 언제든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 자신이 사실 부흥회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좋은 목사님들 한번 청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회든지 이렇게 좋은 이렇게 목사님 오시면 저는 언제든지 제 자신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 좋은 말씀 저는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그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 주간 우리 세교회 연합 BBS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차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연합 BBS가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우리 여름학교 지금 시작하는데 참 교사들은 지금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까지 꼭 등록을 마쳐주시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교사들과 또 이렇게 봉사의 손길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KFC 총회 주일로 우리 지킵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7월 둘째 주일 정기제 지키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저녁에 강의가 있고 제가 기도도 했지만 우리 병병도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날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서 진찰 했는데 폐렴이 오셔가지고 지금 잠시 입원해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그 보희에 있는 볼츠와 병원 523호실에 지금 입원했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전문자님을 부르니까 언제 6월달에 오셔서 이렇게 문화해 주셔서 좋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 참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은 가셔서 가실 분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민정 주사님이 지금 계속 허리가 아파져서 지금 3주째 못 나오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식사 강정량 대표사님 장경호 목사님 가시면서 준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이성구 목사님 축도로 약속하신 대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한 자다운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만을 원하오며 이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온전하신 영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